나는 이기적이라고 그런 나를 위해서 제발 이러지 말아줘 무참히 피수가 되어 고친 말들을 내가 잡았던 너의 손으로 다시 뽑아줘 yeah. 가슴 깊이 새긴 말이 목까지 차올랐어 더더욱 너에게 말을 못하지 무거운 발걸음 차뿐이 네가 있는 곳으로 한 발짝 옮겨 안기고 싶어 너의 품으로